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임재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로 듣는 자와 전하는 자를 모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심한 열등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괴로우신 적 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잘 사는 그 모습에 너무 부럽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런 자괴감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은 순전하게 순적하게 인생의 위기들을 잘 통과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괴롭게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괴로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복도 많은데 나는 왜 어렵게 내 가족 중에 또 아는 사람 중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을까?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기쁨도 보람도 없고 자신감과 성취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이나 우울증을 알아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위기를 느끼셨던 분들 또는 지금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찾아 나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했습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이 집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일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장터를,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을 찾아다니면서 품꾼을 모으는 분입니다. 천국은 열린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닫혀있는 폐쇄된 그런 국경선이 아니라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마다 무조건 환영하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천국에 여러분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국의 주인이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천국은 계속 열려 있으며 계속해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환영해 주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일당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다시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네, 억울하지 않게 맞게 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프로레이트,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6시에 정오쯤에 다시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또 3시간이 흘러서 오후 3시쯤 됐을 때 시장터에 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천국의 주인은 다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제는 3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다합니다. 이제 3시간만 지나면 하루가 끝납니다. 보드원에서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겨두고 이 집주인은 또 다시 사람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제 파장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다시 나가서 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제11시에도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다시 나가서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또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 주인의 질문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분명 이 주인께서 해 뜰 때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이미 다녀간 장터입니다. 그런데 다녀가면 또 다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이 똑같은 장소를 갔는지 다른 장소를 갔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표현상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 표현을 보면은 처음 만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데려갔고 이제 다시 새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집에서 빈둥빈둥 늑장을 부리다가 늦게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일자리를 구할 만한 장터를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곳까지 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기술과 경험과 뭔가 어눌해서 일꾼을 구하는 고용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었는지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주인은 상관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한 시간 보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너희도 보도원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말씀할 때 아무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해 뜰 때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 일한 만큼 그것에 맞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들여보낸 사람들에게는 뭘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삭슬 줍니다. 너무 늦게 와서 내가 과연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사용한 이 시간이 임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삭스를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쓸모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나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삭스를 주십니다.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게을러 빠진 사람들, 별 쓸모가 없는, 별 이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삭스를 주시되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하루의 임금을 그대로 주십니다. 자, 이것을 보고 놀랬겠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시나? 받는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놀랬을까요? 그리고 감격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런데 9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12시간씩 일하지 않았습니까? 12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받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임금을 받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아니, 일을 많이 한 사람, 일을 하루 종일 해서 크게 기여한 사람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어찌 보면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다니, 그런 생각이 들자 먼저 온 사람들은 불만이 생겼습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우리 20장 11절, 12절을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과 종일,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라고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계약 조건을 망각했습니다.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 나중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자기도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기대 수준이 바뀐 것입니다. 왜 그런 기대 수준이 바뀌었습니까?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낫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이 일을 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별로 능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일하는 속도도 느리지만 나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때약 빗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실력을 다 발휘해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한 그 기준에 의해서 나는 더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가졌던 우월감, 그들보다 더 낫다는 그 자만심, 그것을 주인에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다니요 라고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주인은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약속대로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먼저 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았으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좋은 결과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여 그 포도원을 떠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냐고 순종하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으시고 급기야는 마감하기 한 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임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에 온 자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은혜의 포도원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무슨 돈이라고 들으셨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한 임금입니다. 정확하게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가족이 또 하루를 먹고 지내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면 고에게 임금을 주어서라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저임금도 주기 싫어하고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고 원칙이기도 합니다. 거의 무한 경쟁에 치닫는 이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고액을 주고서라도 모셔가야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을 해도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은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더 오래 일할수록, 더 열심히 일할수록 그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 노동자들을 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배를 쫄쫄 굶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들, 게으른 자들마저 찾아 나서시는 은혜의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기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어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다른 기업, 다른 회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을 이기고 승자가 되고 1인자가 되고 시장을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처진 사람들, 그래서 오늘 밥도 못 먹고 굶주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으로, 장터로, 세상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황하는 영혼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기여도와 경험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손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 임금을 주면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다른 데서 다 퇴짜 맞은 사람들만 모으면 그 회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금방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망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기를 원하시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꼴찌를 환영하고 영접하여 동등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봅니다. 그리고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에게는 특별한 존경을 표현합니다. 실력이 많으신 분들, 박사학위가 여러 개인 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경험이 많고 많은 회사를 세웠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뭔가 더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더 경외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관심조차 가지 않습니다. 홈리스들을 보면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피합니다. 잡을 구하러 다닌 사람을 보면 나에게 부탁이라 할까봐 다른 약속이 있다고 떠넘깁니다.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길을 택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병에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자와 감옥에 갇힌 자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찾아 나서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쪽에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모가 있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사람이야. 그래도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안위합니다. 자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가? 아니면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나보다 더 낮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굶주리는 자들, 배고픈 자들, 헐벗은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지금 무언가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천하 열방을 하늘의 주인이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양과 염소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라고 칭찬하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린 것을 보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옷을 드린 적도 먹을 것을 드린 적도 감옥에 주님을 찾아간 적도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러 계속해서 이 세상을 찾아 나서십니다. 계속해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일찍부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어찌 보면 게으른 사람, 어찌 보면 무능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천국에 들어와 영생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능력함,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그 완고함을 비판하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시고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는 은혜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포도원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 안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희망과 소망과 또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떼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방황하는 영혼들 향해서도 계속 뻗어나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오든지 아무리 늦게 들어온 자라도 나중에 온 자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섬겨주시는 은혜의 목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온 사람들에게 나중 온 사람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유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아마 나중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도 무가치하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쓸모없는, 요즘 무쓸모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아무튼 무쓸모한 사람들,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고 판단받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역정내시는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None of your business. 네 거나 챙겨라. 라는 이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은 그 늦게 온 자들,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청지기와 같이 뽑혀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포도원에 있으면서도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돌보는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일만 하고 일당만 받아서 챙겨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많은 종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시간에 인생의 황혼기에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인생의 초창기에 부름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로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하고 나의 것만 챙겨가는, 그래서 자기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청지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청지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은 장로교회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청지기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일구고 키워가며 확장시키며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